generation. That's right. Come on. 소원을 말해봐.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.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. 그리고 나를 봐. 난 너의 진이야, 꿈이야, 진이야. 다른 팔을 타고 달려봐. 넌 내 옆자리에 앉아. 그저 내 끌림 속에 모두 던져. 지금 마치 터져버려도 다른 별을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for your boy, so want it, let it pop. I'm genie for your wish.